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우리는 집으로 향하곤 했지요. 어느 날 여자아이는 나는 대학을 서울로 갈 거야. 그래. 우리 서울서 대학 배지 달고 만나자. 여자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남자아이는 지방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방학 때는 어김없이 옛날 만나던 자리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염없이 나누었대요. 남자아이가 군에 가게 되어 여자아이는 눈물로 밤을 새며 변치 않는 마음을 굳히며 잘 갔다 오라고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큰 소라의 마음은 사랑의 속삭임을 싣고 전해지다가 어느 날 남자아이가 월남 전쟁터에 가는 날부터 사랑의 큰 소라는 끊어졌어요. 서로 애타게 찾았으나 남자아이의 집이 이사를 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아이는 생각 중에 남자아이 친구에게서 남자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만남은 반가움과 슬픔이 교차되어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포옹과 눈물을 흘렸어요. 남자애는 얼마지 않아 만남이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같은 나이의 남자애는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아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여자애는 부모 송아에 못 이겨 시집을 가게 되었고 남자애는 그 사랑을 주차하지 못해 기타를 벗삼아 산속 깊은 암자에 은신하게 되었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의 말과 책에서 위안을 얻으며 새 생활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 생각에 107번째 만난 아내에게서 그 여자아이의 조그만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남자아이는 지금도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에는 옛사랑의 그 여인은 지금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답니다. 나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예, 남자분이 쓴 겁니다. 아, 그런데 아내를 107번째 만났다네요. 와, 어마어마한 남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마한 곡 듣겠습니다. 남진이 부릅니다. 둥지.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두 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후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사람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예, 다음 이야기도 역시 남자분이 쓴 겁니다. 제 첫사랑 이야기 한번 할랍니다. 저에게는 7월이 지나 8월이 시작될 즈음에는 언제나 생각나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저의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일권이가 국민학교 다닐 적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분 이름이가 일권입니다. 일권이는 서울에서 전학 온 윤씨 아저씨의 손녀를 무지하게 좋아했답니다. 순진하고 수줍음을 많이 탄 일권이는 학교 길에 윤씨 아저씨의 손녀를 만나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루는 소나기가 장맛빛을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윤씨 아저씨의 손녀는 개울물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권이는 용기를 내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일권이는 덩치는 작았으나 용기와 어엽심은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소녀는 며칠째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일건이는 며칠째 학교를 빼먹은 소녀가 궁금하여 윤씨 아저씨의 집을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동네의 윤씨 아저씨 댁 호두나무를 몽땅 털어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가지고 말입니다. 덕분에 일건이의 앞섭은 볼상 사나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일건이는 소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몸이 아파 잠실 사는 큰 아버지 댁에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일권이는 옷자락에 가득 담아온 호두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씨 아저씨 소녀가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튿날 큰 우물은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잠실 한강변을 사차치 뒤져 찾아냈습니다. 비문에는 내 작은 영혼은 시골의 한 소년을 사랑했다네. 순수하고 마음이 따스한 그 소년의 이름은 김일권이었다네. 소녀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며 말. 자신이 입었던 쪽빈 물들은 옷을 그대로 입혀 묻어주되 옷 속에 간직한 작은 쪽지의 글을 비문으로 적어달라는 그런 소원을 해서 이렇게 비문에다 적었답니다. 일권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 콧물, 빗물이 뒤범벅이 되어 밤새 울었답니다. 일권이는 울적하면 학교가 끝나는 대로 잠실까지 뛰어가 소녀를 만나는 것이 버릇이 되었답니다. 어느 7월에서 8월로 넘어갈 즈음에 소녀의 무덤가에 어여쁜 꽃나무가 피었습니다. 일권이는 언제나 8월이 시작될 즈음에는 집 앞 정원의 나무를 보며 한 소녀를 생각한답니다. 요즘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이 나무는 지금은 수분수가 되어 많은 과수농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꽃사과라고 부른다지요. 저의 작은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아, 꽃사과 이렇게 조그만한 열매인데 꼭 사과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게 꽃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어떤 남자분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좋아하던 소녀가 죽었군요. 백혈병으로. 그래서 더 애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주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겠죠. 예, 하윤주가 부릅니다. 애원. 내 마음 아시나요 사랑했던 내 이름 곳에 따라 가버렸네. 허무한 마음으로 어울리는 기둥소리 그대는 안아요 무정한 내 사랑아. 몸부림쳐봐도 제해의 기약 없이 가버린 누님을 소리쳐 불러본다. 소식이나 전해다오. 아직도 이렇게 신종 인플레 때문에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고 아주 야단도 아닌데요. 아이들이 손을 자주 씻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접종 실시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 예.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렇다, 국가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접종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등의 동의 하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강제사항은 아니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접종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의 이점과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예방접종 안내문을 충분히 읽어본 후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예방접종 안내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제시해 있다. 아울러 보건소 및 학교 접종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받을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민간병원에 대한 선택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 및 학교 예방접종의 경우는 무료이며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백신은 정부에서 무상 공급하고 접종비는 본인 부담이다. 초중고교 학생을 다른 대상자보다 접종을 빨리 하는 이유는 뭔가? 신종플루 감염자의 50% 이상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 간 근접생활이 원인으로 학령기 아동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가장 주된 신종플루 전파 감염원으로 가족 중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2차 감염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초등,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빨리 예방접종함으로써 전체적인 감염자 수와 유행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 감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중증 환자 및 사망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대상자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65세 이상 연령군은 신종플루 감염자 중 1% 정도로 감염 위험이 낮은 집단이다. 접종 초기에는 전체 대상자를 접종할 만큼의 신종플루 백신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감염의 위험과 발병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이 권고된다. 예방접종 이전에 대유행의 정점이 올 경우 계획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나?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대응책이다.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고위험군의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은 계획대로 실시될 것이다. 신종플루로 진단받은 경우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나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신종플루를 확진받은 환자는 방어 면역이 생성됐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신속 항원 검사로 진단받거나 임상적인 진단으로 항바이러스 제를 복용한 경우는 확진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예방접종 받기를 권장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 고령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령자의 경우는 장시간 예방접종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고령자는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위해 장시간 서서 기다리는 것은 피하고 대기 중 수준을 충분히 섭취하기를 권한다. 대기 중 수준이 아니고 수분인가 봅니다. 글자가 잘못 써졌어요. 수분을 이게 기다리고 있을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은 삼가하고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예, 조금 의심이 되면 빨리빨리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셔서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하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 한 것도 계십니다. 라오나가 부릅니다. 사랑하 다시 한번. 가버리고 없는데 생각하는 못해 가면 아주 가나 사랑아 다시 또 한 번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옳지 않으리 어떤 여자분이 쓴 글인데요. 언니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어느 소녀의 첫사랑 이야기. 가을맞이하려 길 떠난 여행에서 함께 떠난 곱디고운 해맑은 언니의 가슴 아린 첫사랑과 명문가 집안에 시집가서 온갖 인고의 세월을 보낸 흔적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시렵고 너무 힘든 길을 간직했다는 언니의 삶이 아파서 토하고 싶어서 한 줄기 지나는 바람처럼 날려 보내려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는 정확히 57세지만 정신연령은 20대 꽃띠 소녀의 수순화 같은 청초함이랄까. 지금도 여전히 커다란 눈망울과 사냥한 언어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행복을 만들어준 언니다. 꿈이 많았던 어여쁜 요고 시절 언니의 눈은 맑은 호수 같았고 커다란 눈망울은 사슴처럼 착해 보였을 것 같은 모습이 지금에 와서도 물론 미모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요즘 말하면 아마 샤방샤방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얼굴도 몸매도 볼륨도 그 시절엔 물을 기르다 먹던 시절이었고 그 몫이 언니였다고 한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지게를 메고 물 긷는 일이 어느 커다란 철공사 앞을 지나게 되었단다. 그 안에 장정들의 남자들이 많이 있는지라 수줍음이 많았던 육감적인 몸매의 남성들의 눈길이 집중이 되어 온다는 사실이 언니에게 마주하기 너무 싫어서 힘들지만 15분 정도를 돌아서 뒷길을 이용하다가 너무 힘들 때 눈 딱 감고 그 앞을 지나치곤 했단다. 어느 날 우연히 무심코 고개 돌려 그 안을 보다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듯한 멋진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180cm 정도 큰 키에 조각 같은 외모, 너무 잘생겨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 동시에 두 사람은 똑같이 첫눈에 느낀 건지 그 이후로 정말 그 앞을 지날 수 없었단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누가 기다린다고 나가보라고 하더란다. 나가니 그 남자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아버지께 관심을 보이고 이미 허락을 얻은 것 같았다. 그 남자는 그 큰 철공소 사장 아들이었고 졸업하면 시집을 보내는데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나 보다고 여고생인 언니와 시간을 텀텀이 내서 얼굴 바라보고 다방에서 서로 연락 시간을 남긴 면모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던 어느 날 그 남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었단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연락은 동네 다방에서 쪽지로 시간 장소를 알게 되는 게 전부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되더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의 조카가 여고 동창생 친구여서 연락이 왔다. 삼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언니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한다. 사춘기 가슴에 그리움이 하나둘 쌓여가던 시점에서 웬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가. 친구 이야기는 삼촌이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예전엔 이발소엔 여자 면도사가 있었던 거 나도 기억난다. 그 남자는 운명이 거기서 낭떠러지러 가버린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는가. 그 여자 면도사의 손놀림과 자극적 유혹에 남자는 참지 못하고 선을 넘었고 그 여자 면도사는 임신을 무기로 결혼을 요구하고 끝내는 언니와의 결별을 해야 되었다고. 친구로부터 모든 정황을 듣고 언니는 아픔을 삭히려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름이 있던 그 당시 5대 기업의 그 남자랑 인연은 거기까지였나 하고 열심히 회사에 충실하다가 그 남자를 잊게 할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단다. 그는 회사 사장의 조카로 재벌 집안의 장손이었다. 연애 시절은 몰랐지만 결혼을 하자면서 시댁을 방문했을 때 대단한 집안이라는 걸 알았단다. 보잘것없는 언니 집안의 시댁 반대는 엄청났었다. 남편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고 언니의 힘든 시집살이가 그때부터 험난한 여자의 일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고모, 대가족에서 모진 시집살이 듣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언니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했다. 시어머님의 심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한 남편의 바람. 모진 풍파 속에 견디기 어려워 어느 날 중곡동에 있는 절을 찾아서 공양을 하고 돌아나오다가 첫사랑 남자의 조카인 친구를 만났단다. 반가움도 잠시 그 남자의 그동안 근황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면도사하고 결혼을 하고 매일매일 술로 방황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다가 결국 간이 나빠져서 젊은 나이에 저 하늘로 가버렸다고. 언니만 사무치게 그리다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갔다고. 그리고 마지막 편지까지 써놓고 갔다면서 편지를 전해주려는 것을 언니는 외면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 보면 더 가슴 아플까 봐서 언니도 언젠가 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상은 없었는데 너무 고통의 아픔만 느낀 적 있었단다. 그 시점이 첫사랑 죽은 때와 일치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두 분 정도 친정언니네 집 텐마루에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언니 눈시울을 적신다. 덮고 있는 언니들과 함께 내 눈도 젖어오고 가슴에 저린 아픔이 온몸으로 전율이 전해온다. 그날 절에 다녀온 다음날 꿈에 남자는 또다시 찾아와 이제 오지 않을 거란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더란다. 그 후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언니의 첫사랑 이야기였다. 그 남자의 고향이 어성이라고 한다. 지금도 경상도 저음의 목소리만 들어도 떨림이 온다면서 경상도 남자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가슴이 따스하고 자상한 남자로 기억해준다. 정말 그럴까? 우리 경상도 친구들이 우린 아닌데. 그리고 언니의 모진 시집살이 다음에 시간되면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엄마 세대에 있었을 모진 시집살이 언니의 말은 삼성재벌과 고현정의 이혼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 예, 이런 거 보면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한 편의 소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소설 제목을 삼고 소설을 한번 써볼까? 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다음 노래는 주현미가 부릅니다. 어허라 사랑. 눈물이 된 사랑 모르겠네. 노가리 너다 죽은 죽어나 네, 노래 가사가 재밌네요. 끝에 노아리 너대 죽은 죽은하겠네. 주현미 노래였습니다. 예, 건강상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고혈압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제대로 치료받으면 임플란트를 통해 맛난 갈비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병원을 찾는 절반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고혈압 및 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다. 고혈압은 놀랍게도 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30%의 노인이 자신의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모든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각 병원은 물론 지하철 역사 공공기관에도 혈압계를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혈압 상승과 지혈의 어려움이다. 이런 점을 잘 관리한다면 고혈압 환자라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쿠마린이나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내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예방적 처치를 선행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와 필히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노인 전문 병원은 어떤 곳일까? 병원에 오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올라가는 흰 가운 증후군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좋은 병원에서는 시술 전 혈압을 체크하고 의자 배치까지 신경 쓰면서 환자의 마음까지 다스린다. 또 시술 후 출혈을 최소화하도록 레이저 등을 통한 최소한의 잇몸 절개와 빠른 시술로 지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쓴다. 노인 환자들은 치아가 여러 개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체력적으로도 약하므로 좋은 병원에서는 환자를 가급적 적게 내원하게 하며 고난도 기술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개를 심는다. 물론 노인은 오랫동안 치주질환이나 치근단염증 등으로 뼈가 많이 상실되고 골다공증 때문에 골밀도도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뼈 이식과 최신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만성병도 내과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충분히 정상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비용 면에서도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됐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 노인 전문 병원이 속속 개원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 점에서 노인 전문 임플란트 병원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갖고 뼈의 밀도가 낮은 노인 환자들에게 심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특히 빠른 진단과 치료, 시술로 치료기간을 대폭 줄이고 있다. 다만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통증, 부기나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의료진의 정성과 치과병원의 전문성, 환자의 자기관리라는데 관리라는 세 박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라고 임플란트를 겁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임플란트를 건강설계의 새로운 주춧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의료진 정성, 치과병원의 전문성, 환자의 자기관리 이 세 가지만 정확하면은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이 있어도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노래는 채윤아가 부릅니다. 미래. 가던 그 거리에서 잠시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당신과 거닐 곱시다. 남자의 첫사랑 이야기. 부산대 재학 전후 이후 처음 만난 여름방학에 통영으로 내려왔다. 이것도 남자분이 쓴 글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도토리 같은 존재였다. 그래도 나에게 벼룩의 낯짝만한 체면이 남아있었던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보기가 재스럽고 개면쩍어 바깥쪽으로만 나돌기 일쑤였다. 이러한 나에게 또다시 일이 주어졌다. 그건 목요인 통영고등학교의 개교기념공연 연출이었다. 그래서 나는 6.25 전쟁을 테마로 한 군사극 동족을 직접 썼다. 이 연극 공연을 계기로 교장이었던 근혜의 작곡가이자 소설 찔레꽃의 작가인 김말봉 씨의 사위인 금수현 선생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서울로 올라가시어 문교부 음악편수관이 된 금선생은 뒤늦게 서울로 올라간 날을 그분이 경영하는 새로이 출판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물론 그대에게 기거까지 해주었다. 특히 나의 작품 토끼전에 직접 작곡을 붙여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실어줌으로써 내 나이 26살에 나는 국정교과서에 작품을 수록하는 작가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동족공연 준비에 한창 일점 한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이 20살에 빼어난 미모에다 키가 거의 나만한 그 아가씨와의 만남은 한말로 극적인 상봉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어느 날 나는 문화동 유치원이 주최하는 무용 강습회의 무용 지도를 부탁받고 그 유치원으로 가고 있었다. 내가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교실 안에는 많은 여자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빗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닦고는 강습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연한 하늘색 브라우스를 입은 한 아가씨가 내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빨려들 듯 교실 안으로 들었었다. 그러나 내 눈길은 그 아가씨에게 못 박히고 있었다. 그 아가씨 역시 나에 대한 예비 지식, 다시 말해서 이 바닥에서의 나의 연극 경력과 이런 좁은 바닥에서 사내가 춤까지 추고 있는 특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였는지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시종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의 나의 무용지도는 안절부절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어 흥분된 상태에서 끝났다. 그리고 무용이 끝난 다음 1차에 다가와야 해서 2차 모임까지 연장되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그 유치원의 김건영 원장과 또 한 번의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그 아가씨와 나 넷의 담소였다. 그 밤의 자리는 밤이 어색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 자리에서 그 아가씨 이름이 김은숙이란 걸 알았으며 서울 덕성여고의 3스타즈 중에 한 멤버였다는 사실도 알았다. 모임이 파여 밖으로 나왔을 때 김 원장이 무슨 눈치를 챘음인지 날더러 은숙을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 나는 은숙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비가 채 개이지 않는 발길을 나란히 걸어갔다. 우리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태평동의 모란이네? 승남이네, 그쵸? 태평동의 청천계단 위에 자리 잡은 성결교회 앞이었다. 언숙은 바로 그 교회 목사의 큰딸이었다. 우리는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교회 쪽을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언숙은 여전히 계단 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다음날이 그렇게도 기다려줄 수가 없다. 예쁜 여자에게 빨려드는 나의 못된 버릇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은숙. 춘애에게 대한 도의적인 나의 죄책감을 날려버린 은숙. 그녀를 향한 활화산의 불길 같은 연정이 내 가슴속에 분출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은숙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김원장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김원장은 나에게 알던 모를 듯한 웃음을 지우며 잘 봐라 돼야 좋겠지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은숙은 자기 교회의 이집사라는 분의 동생인 이현규란 청년과 이미 약혼한 아가씨라고 실투해 주었다. 그리고 약혼자는 그녀보다 8살 위로 현재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에 유학 중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여 주었다. 그 소리를 들은 나의 가슴 속에 활화산의 불길이 차디찬 화산재가 되어 쓸어내리고 있었다. 속된 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 식이 되어버린 나는 김원장을 마주보기가 쑥스러워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고 말았다. 유치원을 뒤로 하고 들어오면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녀가 나에게 이상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괘씸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약속 장소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가 내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따져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나포리 해안으로 갔다. 그런데 은숙은 어제보다 더 어른스럽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오래 사귄 연인같이 내 옆에 바짝 붙어앉는 것이었다. 나는 은숙에게서 서울 가스나의 당돌맞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무대에서 다진 내 용기의 무능함을 보았다. 거기서 나는 후일 내 혼자 상처받고 물렀을 때에 머쓱함을 예방이라도 하려는 듯이 낮에 김원장에서 들은 그녀에 대한 사항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 입에서 속삭이듯이 새어나온 대사는 오빠 하면 되잖아요 였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로 난 은숙에게 끌려가듯 그녀의 집으로 딸려가서 그들 부부에게 오빠로서의 신고까지 마쳤고 은숙 또한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숙이 이미 약혼한 나가시란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는 그녀를 포기나 좋아했다. 혹시나 바람기만은 아들놈의 좋은 색시가 되어 자식놈의 바람기를 잠재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을까? 예, 이것은 한산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가감하게 이렇게 또 남자분인데 첫사랑 얘기를 이렇게 공개를 한 거 보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예, 다음 음악은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이미숙이 부름 아니 조윤아가 부릅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 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